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사랑이 그렇게 너만 만하니 나와의 추억이 너만 만하니 그렇게 모든 게 다 만만하니 hey. 내가 그렇게 확실히 지불해야 돼, girl. You make me pissed off. 예전에 모든 것을 받아주던 내